있습니다. 이 왕성하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성해질수록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있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원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리스폰스하면서 성장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강건해져갔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강건해지고 회중이 늘어가면 영원히 번영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60년, 7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영원히 번영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때 하나님 앞에 사용받고 또 사라졌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사라진 것 같으나 모였던 교회가 흩어진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세속적으로 번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확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는 불완전하고 원망도 있고 그 가운데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과 번영은 교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그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모이는 것은 파해진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들은 특별히 그들이 구제에 전념할 수 없을 때 일곱 명의 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게 하였다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회를 전환합니다. 그런데 그 일곱 명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구제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일곱 명을 세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일곱 명 중에 한 사람이 공에 잡혀가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잘 모이던 교회가 온 이방으로 흩어지는 이야기로 전환기를 맞이한다 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증거입니다. 6장 7절에는 교회의 부흥이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도 복종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나올 것 같은데 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렇게 많이 모였던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은 그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본질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을 축약한 것인데 그 첫 번째 대목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2절을 읽어보시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절부터 8절까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스데반은 축약하면서 그 첫 번째 특징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8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네 번 주님이 주어로 등장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인생,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옮기신 인생,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신 인생,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하나님은 부르셨고 옮기셨고 주지 않으셨고 주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평생의 인생으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정착해서 살만 했던 아브라함을 다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그네 되었을 때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는 발붙일 만한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약속했던 자식도 아직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철저하게 부르시고 옮기시고 때로는 주지 않으시는 것까지도 주도하시면서 또는 다른 것을 주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소위 당시의 우상들, 신들과는 딴판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우상들의 특징은 합리적인 신들이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에 하나님과 대적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알 종교는 바알이라고 하는 남성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여성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착했던 사람들은 땅의 소산을 더 많이 얻기를 원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먹을 것만 풍부하면 그들이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소산을 땅에서 곡식을 더 얻기를 원했습니다. 농사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이었습니다. 부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잠자리를 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이 땅의 소산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바알 종교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의 제사장들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더 많이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예배당에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을 두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이 성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난교를 벌입니다. 아주 더 난잡하면 난잡할수록 더 정욕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예배를 보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는 자극을 받아서 그 남신과 여신이 또 부부생활을 하고 그러면 이 땅의 소산은 충만해진다. 바로 이것이 당시의 세계관 속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종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이지 않지만 당시의 생각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들은 신을 자극해서 신을 움직일 수 있고 신을 움직이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딴판이셨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반대로 안락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곳으로부터 불편하고 불안하고 낯선 곳으로 떠나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 메소보다미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갈대아 우르지방, 수메르 사람들의 수도였습니다. 아주 안정되어 있는, 아마 문명화가 되어 있는 당대의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름조차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지시할 땅이라는 막연한 뿐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인지는 가르쳐주고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 오레곤을 떠나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가서 찬양 모임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가면은 거지전도라는 걸 합니다. 수련을 하고 나서 청년들이 한 10명씩 이렇게 모여서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자,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지. 다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자 그래요. 청년들이 또 기도합니다. 또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이렇게 합니다. 침을 딱 뱉더니 딱 튀어서 일로 가라고 하시는군. 그리고 따라갑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연습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해프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다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발 붙일 만한 유업도 주시지 않고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시겠다고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정작 유업은 주시지 않으면서 땅을 주시지 않으면서도 하란에서 잘 정착한 듯한 아브라함을 또 옮기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 하란이 여기가 잘 정착하면 되겠구나. 아, 우리 친척들도 있고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이 여기를 나에게 주신 땅일 거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유업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란에서 다시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담감 속에 다시 가나안의 떠돌이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개념을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내가 당대에 받을 유업이나 분깃이라고 하는 당대의 축복관을 아직 잊지도 않은 씨에게 주실 유업으로, 훗날에 주실 유업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옮기고 옮기고 옮겨가는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정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여행 그 자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예언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대부분 축복의 말을 연습합니다. 잘 될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은 어렵지만 괜찮을 거예요. 후대에는 복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너희들의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후손이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곳에서 400년간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종삼는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앞에 펼쳐질 역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이 예언을 들을 때 결코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의 자식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가문과 후손들에게 전해주었다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께 또렷하게 들었던 그 예언의 말씀, 너희 후손들은 종살이를 할 것이다.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끌 것이다. 만약 그것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될 수 없을 것이겠죠. 그것을 이삭에게 얘기했고 이삭이 다시 야곱에게 얘기했고 야곱이 다시 요셉에게 얘기했고 그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자자손손 얘기했을 때 출애굽을 한 이후에 성령께서 구약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예언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게 우리를 인도하시나 분명히 또렷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당시의 세계관, 상식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주도권을 행사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단어는 브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먹는다, 바라라고 하는 말이 먹는다라고 하는 말인데 먹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 것은 어떤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우리가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떡과 잔을 떼시면서 제자들과 하셨던 성만찬은 일종의 언약 예식이었다는 것. 사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마지막에 다시 떡을 먹으면서 은밀한 대화를 나눴던 것은 또 다른 언약 예식이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죽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세울 때 반드시 먹으려면 다른 대상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먹히는 무엇인가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주로 양이나 소나 또는 뭐 조류 같은 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다는 이 동사는 카라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자른다 하는 뜻을 갖습니다. 커트라고 하는 단어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라트 브리트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말은 잘라 죽여 요리를 해서 먹는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자기의 양피를 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식은 두 번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5장과 하나는 창세기 17장에 두 번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언약식은 하나님이 재물을 쪼개어서 잘라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때 놀랍게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언약식은 하나님이 쪼갠 번제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당대 언약을 세운다고 하는 말은 왜 재물을 쪼개냐 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당신 자신만 먼저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내 생명을 걸고 지킬 것이다. 내가 이 언약에 있어서 너의 생명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김을 당하게 하시면서 제물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언약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만 언약식에 참여합니다. 그것은 할례의 언약이었습니다. 나이는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는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가장 마지막 얇은 그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할례라고 하는 말에 circumcise라고 하는 말은 둥그렇게 베어내다. circum이 surround, around, surround라고 하는 말이고 size라는 말이 cut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둥그렇게 잘라내다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우리 몸에 소중한 그곳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살을 보호하고 있는 그곳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장과 같은 그곳,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곳에 양피를 잘라냅니다. 두 번째 언약식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최후의 보호막을 거두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그는 자기의 꾀와 자기의 전략을 의지해서 살아갔습니다. 기근이 오면 이집트로 내려가고 이집트에 가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고 그리고 아내의 성하에 못 견뎌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들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불평하자 그 첩을 쫓아냅니다. 낳은 자식과 함께.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자기의 보호막을 가지고 사방에 있는 도움을 가지고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이 양피를 잘라내면서 지금까지 자기를 보호하고 있던 동서남북에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버립니다. 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75세였으나 그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한 것은 99세였습니다.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뀝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 exalted father, 존귀여김을 받는 아버지, 출세한 아버지, 성공한 아버지 이런 뜻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에 성공한 사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취한 사람, 내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업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 Father of all nations, 열국의 아버지. 그가 당대에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동서남북으로 잘라낼 때 마치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만을 청종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고 애굽도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나의 성질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자아를 부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할례는 폐기됩니다. 무할례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의 호칭이 주어집니다. 할례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침례식을 거행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같은 할례 언약을 다시 목격한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할례가 침례로 대체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먼저 죽임당한 번제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너가 어떻게 살든 너가 나를 따르든 따르지 않든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영원한 사랑의 언약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언약을 참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둥그렇게 잘라버리고 오직 내 심정을 갖고 오직 내 심장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자아를 부정하며 물속에 자신의 옛 모습을 다 장사 지낸 바 되고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통 중에 있을 것 같은 우리들에게 더 고통 가운데로 들어갈 것 같은 바로 우리들에게 모든 보호막이 없는 바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와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로 이 세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섯